잘 땐 깨우지 말랬지. 자꾸 그러다 다친다. 이거 참 또 반해버렸니. 내가 뭐 좀 예쁘긴 하지. 내 발 한 번만 만져봐도 좋아. 조심해. 나 기억력 좋아. 매사운 내 눈빛을 봐. 맘에 안 들면 꽉 깨물 거야. 난 너무 dangerous. 눈만 마주쳐도 반하는 걸 알잖아. 난 너무 dangerous. 손만 닿아도 다 쓰러지지 알잖아. 난 너무 dangerous. 다 가져가도 되려나. 난 너무 dangerous. 매일 새로운 매력이 넘쳐나잖아. 깜찍한 날 pussy pussy cat. 노력해봐. 이상해. 좀 더운 것 같아. 알잖아. 막 까칠한 거 왜 넌 그렇게 날 못 맞추니. 시카.